주님에게 안녕하며 작별의 인사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며 눈물 짓네. 가지 말라 잡아볼 걸, 사랑한다 말해볼 걸,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한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한 내가 바보야.